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굶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13일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에 참가할 제1번 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단 제중조선인 총윤 앞에 여성일꾼 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